저녁 노을 하늘을 바라보며 So much I miss you 바람이 좋은 이런 날이면 No, no, no, no, no 좋은 노랫소리가 들리면 So much I miss you 좋은 영화를 볼 때면 또 생각나 너와 나누던 나의 하루는 이젠 없는 별이 뜨는 밤이면 언제나 So much I miss you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면 No, no, no 너의 목소리도 보고 싶다고 때를 쓰다 No, no, no, no, no 너와 나누던 나의 하루는 이젠 없는데 별이 뜨는 밤이면 언제나 So much 소리 없이는 안고자네 티슈 또은재생 목록엔 슬픈 노래 많이 가득 찬 이유 이 노래처럼 내 맘을 위로해 줄 것만 같아 But I miss you 아는 것도 남겨진 네 흔적 엄청 눈물로 번져 누구나 하는 이별을 왜 이리 유별하게 꾸는 건지 오늘따라 유난스러워 너의 속삭임 너의 손길에 이젠 없는데 나도 보는데 난 네가 그리워 별이 뜨는 밤 No, no, no, no, no.